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계시인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에 압도돼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압도돼서 그가 감동을 받고 시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7절 이하에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저 자연이 이렇다, 율법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시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 사실 동의어 반복이라고 봐야죠. 시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느껴요. 자연을 지금 의인화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큰 합창단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에는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그들은 서로가 말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들의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자연이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상 들리는 소리가 없죠. 가만히 자연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다윗은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인정하죠.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된다.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보면 하박국 선지자나 뭐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 가운데 예언을 했던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마치 다윗은 그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도 장막에 거하시는데 감히 피조물인 해가 어디 집에 있겠어요? 장막, 텐트에 거한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5절에 그걸 왜 그렇게 쓰나 하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러니까 해가 밤중에는 숨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해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 계시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다윗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계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첫 번째죠.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 영혼을 다시 세워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기 우둔한 자라고 그러는 것은 단순한 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가치관과 신념이 불확실해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뭐 헷갈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라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직한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진짜 기쁨이죠. 거짓말해서 어저 나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직한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 이거는 빛이 난다 하는 표현인데, 이 빛나는 계명이 우리 눈에 빛을 주어서 참된 지식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참된 지식이 뭐겠어요? 눈을 밝게 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너무너무 정결해서 너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섞인 것이 없어서 결국 경외하는 도라고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떠난 내적인 순결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율법의 완전함에 압도당해서 고백을 합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성경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훌륭하고 완전해도 여기서 다 유익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그 말씀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7절부터 9절에 얘기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연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기 허물을 깨달은 것 같아요.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 숨은 허물이 느껴져서. 왜죠?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결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범죄한 나의 허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하죠. 고범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못해. 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지배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중심, 마음의 묵상이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외면적인 삶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해서 다른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고 교회가 부흥케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타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생애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것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보는 것마다 놀라며 보는 것마다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의 생애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 하나를 붙잡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이 21세기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바울사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